삶에 그대를 만난 건 내겐 가장 큰 행운이었어. 꽃보다 더 향기롭고 햇살보다 따사로운 그대의 행복한 미소가 내겐 삶의 이유였다오. 꿈이라면 청명이 지을까 별빛 아래서 다짐했던 그대와 나의 바람들이 조각조각 아슬아치네. 없어진 것 마냥 초라해져도 소홀히 대하진 말아줘. 시태